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광훈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조국과 수호자라는 뜻깊은 주제를 제기하고 조국 보위를 가장 큰 용해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그 길에서 청춘을 빛내어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거상한 정신세계를 서정적으로 감명 깊이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용장을 달고 가득대한 신입 병사들로부터 장령들에 이르기까지 인민군 장병들이 너도나도 애창곡처럼 부르는 노래. 군사복무를 마치고 들끓는 창조의 새 처소에 달려나온 제대군인들 모두가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노래 내가 지켜선 저거. 노래는 태어난 지 2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더욱 의미 깊은 사상정서적 감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서정가요에 깃든 뜨거운 애국의 세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경례는 김정은 문수님이십니다. 선군혁명 용도의 나날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청대와 함께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서중히 안고 사는 수호자들의 정신세계가 너무도 대견하시어 군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제일 먼저 박수도 보내주시었습니다. 언제인가 인민군대와 국방공업 부문의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례하는 문수님을 함께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는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경례는 문수님께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외람된 청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례는 문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겠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는 자신께서 여러 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부르는 노래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이께서 부르시는 노래소리는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일꾼들은 경례는 문수님의 팔을 끼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이지 이 노래는 미래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사랑하는 대조국을 옥색에 지켜가실 우리 문수님의 철석의 의지를 한가슴에 안아보게 하는 명곡이었습니다. 노래 내가 지켜선 저곡은 결코 전우가의 병사들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내조국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이 나라 아들, 딸 모두의 애국의 노래입니다. 우리 천만 군민은 앞으로도 노래 내가 지켜선 저곡을 서리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생에 우려있고 경례는 문수님께서 빛내어 가시는 위대한 저곡을 지켜선 제일선 병사의 자각을 안고 조국 수호와 조국 건설을 위한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우정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백삼,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우린 민두구나 가슴 속에 서중히 품고 긍지 높이 말하고 싶었던, 심장으로 터치고 싶었던 격정이 이 노래의 가사와 선율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문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절절하게 굽이쳐 흐르는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작품은 경려하는 문수님을 삶의 태양으로, 위대한 오보이로 우러러 따르며 끝없이 신뢰하는 천만 군민의 강렬한 충정의 세계, 문수님의 륨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승리를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를 밝고 숭엄한 정서 속에서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이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가사의 내용이 의미 깊은 것과 동시에 음악 형상이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통속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한 충종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려하는 김정은 문수님을 따라 선군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갈 것입니다.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그리론 그 손길 우리여 뽑히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솔려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용한 그 시기 지리요 인민은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넘치 우리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